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해 주세요. 그거 믿고 계시죠? 그래요. 왔어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요. 바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첫 찬양, 나는 주님 자녀. 이 찬양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주님 자녀, 날 피로 사셨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못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 씻었네. 내 생명 주셨네. 새 생명 주셨네.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한 생명도 주셨어요. 주의 뜻 따라서 일하며 살 테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어볼게요.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다니엘은 세 번씩 이 찬양 들어볼 건데요. 이 찬양 듣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넌다? 난 다리도 짧고 점프력도 안 좋은데. 여러분,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에 징검다리를 보고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네요. 근데 그때 뒤에서 그 아이를 쫓아오던 아빠가 도와주어 그 소년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의 성경 주소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그럼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이 성경 말씀 자세히 살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정말 힘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외쳐볼까요? 그래요. 그럼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아멘. 우리의 찬양 한 곡 듣고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어린이 구원 찬송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말한 언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처음에 말했던 사와디캅, 이것은 남자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고요. 사와디카는 여자가 안녕하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태국어로 인사해 보도록 해요. 아 여러분, 오늘은 태국의 언어와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은 각각 몇 개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게 좀 어렵나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 있어요. 태국어의 자음 44개, 즉 44개와 모음 32개, 즉 32개. 이 모음은 모두 7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많지요? 또한 5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고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어서 말을 높이고 낮추거나 길고 짧게 하는데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기는 하지만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언어예요. 태국은 연평균 32도로 더운 나라이고요. 1년을 3계절, 그러니까 건기, 여름, 우기로 나누지만 1년 내내 낮에는 반팔을 입고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먹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급하지 않고 늘 여유가 있어요. 태국인들은 이야기할 때 마이 뺏나이, 마이 뺏나이, 괜찮아요 라는 말을 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적다고 해요. 와, 그렇군요. 선생님도 몰랐던 그런 정보를 오늘 많이 배우는 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 태국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 문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우리의 티팜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할까요? 지난주 마법사 오레스틸은 빅터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화가 나 빅터를 해치려고 집을 나섰는데요. 하지만 오레스틸 말처럼 부두형이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그만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죠. 도와달라는 티팜 아빠의 신음하는 목소리에 빅터는 오레스틸을 발견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지 이어서 들어보아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오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왼쪽 발을 삐었으니 어서 나좀 도와주시오. 빅터는 오레스트의 왼쪽 팔을 어깨에 얹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빅터는 오레스트를 업고다시피 하여 새로 지은 집으로 인도했어요. 오레스트 씨,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 골짜기가 몹시 위험하니 곧 떠나십시오. 언제 바위가 굴러 떨어질지 모릅니다. 집이 돌과 흙으로 뒤덮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고 피했는데 오레스틸 부인과 티팜이 위험해요.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만두시오. 우리 집에 산사태가 날 리가 없소. 나는 부디영을 잘 섬겼으니까 염려 없소. 내 아내가 부디영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부는 거요. 그러나 내 아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 거요. 그때였어요. 그들은 우레와 같은 폭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레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크게 들려왔어요. 산사태였어요. 내 아내와 티팜, 빨리 갑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빅터가 말한 대로 진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네요. 어떡하죠? 다급해 보이는데. 티팜과 엄마가 아직도 집에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그 다음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나 믿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니와 티팜, 빨리 갑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돌이 깨지며 무너지는 폭음은 무섭게 계속되었어요. 한참 후 폭음이 멈췄고 그들은 산 언덕길을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골짜기는 온통 바위와 흙으로 메워졌어요. 빨리 갑시다. 당신의 집은 저 끝쪽이니 오레스틸 부인과 티팜은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오레스틸은 발이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빅터를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산 끝머리에 다다른 그들은 돌과 흙이 수북히 쌓인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오레스틸은 파던 손을 중지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 부디영이 도와주지 않았군. 그는 너무 슬퍼서 힘없이 말했어요. 티팜은 입안에 젖은 흙과 모래가 가득하여 헐떡이며 숨을 겨우 쉬고 있었어요. 흙에 묻힌 손과 발을 빼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티팜은 자기 위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덮여있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겨우 흙 밖으로 내놓았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티팜아, 살았구나. 빨리 저 흙을 좀 파내주시오. 아버지, 나는 온몸을 다쳤어요. 그래, 조용히 누워있어라. 엄마는 어디 있나요? 오레스틸은 흐느끼며 어머니는 죽었다. 너와 결혼한 네 언니 로사만이 살았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티팜은 어머니가 죽으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은 또다시 마술 부적을 만지작 거렸어요. 그 순간 빅터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빅터를 죽이려고 갔는데 빅터는 저기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어요? 티팜은 또 빅터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이는 많이 다쳤고 열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빅터의 말에 오레스틸은 굳은 입술로 쓸데없는 소리요. 이 산은 높고 가파른데 그 힘없는 선교사들이 여기로 어떻게 와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빅터는 친절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리 마시오. 길이 다 막혔는데 어디로 온단 말이오? 티팜네는 이번에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듯한데요. 오레스틸은 길이 막혀 선교사들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빅터의 말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사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 올 거예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가 되기를 선생님이 정말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티팜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죠. 우리 함께 들을 찬양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어린이 구원 찬송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